사랑은 그리움, 사랑은 기다림, 언제까지나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나. 여우진 창가에는 바람만 차고 운데 가슴에 스며드는 그리움 달랠 길은 없는가. 사랑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 그 차가운데 가슴에 스며드는 그리움 달랠 길은 없는가. 사랑은 그리움, 사랑은 기다림, 언제까지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 그 사람.